선한들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말 못한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 애달픈 내 사랑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듣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